잃어버렸죠. 꿈마저 깨쳐버린 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너의 미소만 따뜻한 너의 숨결만 왜 나를 떠났죠 추억만 남겨두고 여기서 시시리